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سبح لله ما في السماوات وما في الأرض وهو العزيز الحكيم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لم تقولون ما لا تفعلون كبر مقتا عند الله أن تقولوا ما لا تفعلون إن الله يحب الذين يقاتلون في سبيله صفا كأنهم بنيان مرصوص 하늘과 대지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하라.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믿는 사람들이여,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면서 입으로만 말하느뇨. 너희가 말하고 행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증오스러운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분을 위하여 대열에 서서 견고한 건물처럼 자리를 지키며 성전에 임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니라. وَإِذْ قَالَ مُوسَى لِقَوْمِهِ يَا قَوْمِ لِمَ تُؤْذُونَنِي وَقَدْ تَعْلَمُونَ أَنِّي رَسُولُ اللَّهِ إِلَيْكُمْ فَلَمَّا زَاغُوا أَزَاغَ اللَّهُ قُلُوبَهُمْ وَاللَّهُ لَا يَهْدِي الْقَوْمَ الْفَاسِقِينَ وَإِذْ قَالَ عِيسَى ابْنُ مَرْيَمَ يَا بَنِي إِسْرَائِيلَ إِنِّي رَسُولُ اللَّهِ إِلَيْكُمْ إِنِّي رَسُولُ اللَّهِ إِلَيْكُمْ مُصَدِّقًا لِمَا بَيْنَ يَدَيَّ مِنَ التَّوْرَاةِ وَمُبَشِّرًا بِرَسُولٍ يَأْتِي مِن بَعْدِ اسْمِهِ أَحْمَدُ فَلَمَّا جَاءَهُم بِالْبَيِّنَاتِ قَالُوا هَذَا سِحْرٌ مُبِينٌ 모세가 백성들이여 너희는 왜 나를 해치려 하느뇨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진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너희는 알지 않느냐라고 그의 백성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은 외면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벗어나게 하였도다. 실로 하나님은 사악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니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너희에게 보내어진 선지자로서 내 앞에 온 구약과 내 후에 올 아흐마지란 이름을 가진 한 선지자의 복음을 확증하노라. 그러나 그가 분명한 예증으로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이것은 분명한 마술이라 하였더라. وَمَنْ أَظْلَمُ مِمَّنِ افْتَرَى عَلَى اللَّهِ الْكَذِبَ وَهُوَ يُدْعَى إِلَى الْإِسْلَامِ والله لا يهدي القوم الظالمين يريدون ليطفئوا نور الله بأفواههم والله متم نوره ولو كره الكافرون هو الذي أرسل رسوله بالهدى ودين الحق ليظهره على الدين كله ولو كره المشركون 이슬람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거짓하는 자보다 더 사악한 자 누구이뇨? 실로 하나님은 사악한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빛을 끄려하고 불신자들이 그것을 혐오하려 하여도 하나님은 그분의 빛을 완성케 하시니라. 복음과 진리의 종교를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시고 그것이 다른 모든 종교 위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것을 싫어하더라.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هل أدلكم على تجارة تنجيكم من عذاب أليم تؤمنون بالله ورسوله وتجاهدون في سبيل الله بأموالكم وأنفسكم ذلكم خير لكم إن كنتم تعلمون يغفر لكم ذنوبكم ويدخلكم جنات تجري من تحتها الأنهار ومساكن طيبة وَمَسَاكِنَ طَيِّبَةً فِي جَنَّاتِ عَدْنٍ ذَلِكَ الْفَوْزُ الْعَظِيمُ 믿는 사람들이여 상업을 가르쳐 주리라. 그것이 고통스러운 응벌로부터 너희를 구하리라.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으며 하나님 사업을 위해 너희 재산과 너희 생명으로 성전하는 것으로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너희를 위한 복이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과오를 용서하사 강물이 흐르는 에덴의 천국 안에 있는 아름다운 거주지로 인도하시나니 그것이 위대한 승리라. وأخرى تحبونها نصر من الله وفتح قريب وبشر المؤمنين يا أيها الذين آمنوا كونوا أنصار الله كما قال عيسى بن مريم للحواريين من أنصاري إلى الله قال الحواريون نحن أنصار الله فآمن الطائفة من بني إسرائيل وكفر الطائفة فأيدنا الذين آمنوا على عدوهم فأصبحوا ظاهرين 너희가 좋아하는 다른 축복들도 있나니 하나님의 원조와 신속한 승리라.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 믿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길에서 돕는 자가 되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에서 누가 나를 돕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하나님의 길에서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대답했노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무리는 믿음을 가졌고 다른 무리는 불신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적에 대항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을 도왔으니 그들이 승리자가 되었노라.